스크레토 라지나토 디크라야티 아닐까 에디 김정일 피 벨그라드 비스르비아 야마리슈린 미나샤르 할리 월라지나토 안골리아 리드크라야티 아닐까 에디 김정일 필라지나토 안골리아 리사도아카 와타다문 마쇼 야말 하디 와리슈린 민후 قررت اللجنة الثانية تنظيم الفعاليات السياسية والثقافية للثناء على الحياة الثورية المقدسة للقائد العظيم كيم جونغ إل ومعاصره الخالدة ببالغ الأهمية بمناسبة ذكرى الخامسة لوفاته.